UBS. 동심 찾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3월 15일 동심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것을 보아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비가 오는 것이 정말 싫은데 그래도 겉옷만 살짝 걸쳐도 춥지 않은 날이 찾아와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벚꽃도 만개하고 봄과 함께 찾아오는 많은 꽃들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봄만 되면 생각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봄을 생각하면 따뜻한 햇살과 함께하는 산책이 떠올라서인지 그 시절에 보았던 포근한 느낌의 영화가 이따금씩 다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떤 영화냐고요? 조금의 힌트를 드리자면 총 4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형들이 주연인데요. 다들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감이 오셨나요? 사람이 아닌 인형이 주연이라니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희 라디오 끝까지 듣기로 약속.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한대방송국이 부스 행사를 진행했을 때 한 학우분이 신청해 주신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신청자분 성함은 반하윤님이네요. 스테이시의 Run to You. 절대로 더더 망가질 수 없는 사이 알잖아 I'm not a poser 혹시라도 잘못돼도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그게 어디라도 wanna be there 가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so sunny yeah 사라져도 사라져도 가버리고파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지만 현재까지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동심찾기 프로젝트에서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은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저는 토이스토리의 따뜻한 색감과 어린 시절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장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들 토이스토리의 존재는 알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긴가민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토이스토리 시초, 1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카우보이 인형 우디는 앤디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난감인데요. 우디는 앤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난감들의 리더 역할로 자신들의 움직임이 사람들에게 포착되지 않도록 날마다 이끌고 진두지휘하며 모든 장난감 역시 그를 따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앤디는 버즈 라이트 이어라는 새로운 신제품 장난감을 선물로 받게 되죠. 여러분 모두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아요. 새로운 장난감이면 이전 장난감에게 애정도가 살짝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버즈는 우주를 수호하며 평화를 지키는 우주 특공대원 전사 장난감으로 이전의 앤틱한 장난감과 다르게 최첨단 장비들과 수납식 날개, 헬멧, 디지털 음성 지원, 레이저 발사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앤디의 이목을 충분히 끌만한 엄청난 장난감이었습니다. 따라서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1위는 순식간에 우디에서 버즈로 바뀌게 되고 다른 장난감들도 우디보다 버즈를 더 따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2인자로 전력한 우디는 자신의 역할이었던 앤디가 최고로 아끼는 장난감 1인자 자리와 모든 장난감들의 대장 자리를 모두 빼앗아버린 버즈를 시기질투하며 자신이 진짜 우주 전사라고 믿는 버즈에게 넌 그냥 장난감일 뿐이야 라며 면박을 주게 됩니다. 랜디 뉴먼의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st said. For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trouble, and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We stick together, see it through, 'cause you've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Some other folks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big and stronger too, maybe, but none of them will ever love you the way I do.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oody는 앤디네 가족이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을 두고 버즈를 데려가려 하자 시작된 질투심에 버즈를 물리적인 장벽을 두어 못 가게 만드는데요. 이제 악역이 등장할 타이밍이죠. 결국 우디와 버즈는 모든 장난감들을 마구 고문하여 작살내버리며 괴롭히는 옆집의 나쁜 아이 시드에게 붙잡혀 장난감들의 지옥과도 같은 그의 집에 갇혀버리며 진행되는 스토리입니다. 아마 자신이 알고 있었던 토이스토리와 다른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토이스토리는 최근에 나온 시리즈까지 총 4부작이며 이야기들이 연관성을 띠고 있어 충분히 헷갈릴만 하다고 생각해요. 무려 토이스토리의 시즌1의 한국 기준 개봉일은 1995년 12월 30일이거든요. 1995년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배급하고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장난감을 다룬 3D 애니메이션으로 픽사의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전 세계 최초의 풀 CG 3D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작되었던 영화인데 지금 봐도 퀄리티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디즈니와 픽사의 위대함일까요? 장범준의 고백. 친구인 널 좋아하게 됐나 봐. 아무렇지 않은 듯 널 태도 마음은 늘 떨려서 미소 짓는 너를 보며 우리 사이가 어색할까 두려워 아무런 말 하지 못한 채 돌아서며 눈물만 흘렸어 말하는데 내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너를 만났던 날 기억할 순 없지만 날 그저 그런 친구로 생각했고 지금과는 달라서 미소 짓는 오너를 보며 우리 사이가 어색할까 두려워 하루 종일 망설이다 헤어지면 눈물만 흘렸어 말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다음 4년 뒤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2는 픽사 작품들 중 가장 타이트하게 작업된 작품이라고 해요. 3, 4일 연속 근무는 예사였고 한 번은 1년간 작업했던 데이터를 몽땅 날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유닉스 기반이었는데 혹사에 지친 누군가, 터미널의 모든 데이터를 광역 파괴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20초 만에 그동안 작업 데이터들이 몽땅 삭제되고 있었는데 이를 전원코드로 뽑아 겨우 막았다고 해요. 일은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행동을 택하게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 데이터는 거의 소실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의 컴퓨터에 백업 데이터가 상당 부분 저장되어 있어 복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조차 없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했을 것이고 개봉도 상당히 지연되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픽사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영화 개봉 9개월을 앞두고 대부분의 내용을 다시 작업했다고 합니다. 감독이었던 존 라세터가 휴가로 자리를 비웠었는데 픽사로 다시 와서 진행 중이었던 작업물을 보고 이대로 개봉하기엔 안 되겠다 싶어 빡빡한 일정임에도 뒤엎었었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미리미리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었다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휴가 갔다 와서 작업물을 없는 사장님들을 보고 직원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또한 픽사 작품 중에 토이스토리를 포함한 벅스라이프, 금요일 날 소개해드릴 몬스터 주식회사와 함께 마치 캐릭터들이 실제 배우처럼 만들어진 NG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이 영화에 더 몰입하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게 된다면 꼭 쿠키 영상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은표가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 이거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리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빛들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극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민트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나는 아이같이 행복해줘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이외에도 토이스토리가 이루어낸 업적은 굉장히 많은데요. 같은 시기 최신식 기술을 도입하였고 작품성도 도왔던 디즈니의 차전이 토이스토리2에게 흥행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와 디즈니를 비롯한 많은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2D 애니메이션보다 3D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이제 토이스토리3로 넘어가 볼게요. 3는 그 어느 때보다 명장면이 많았던 시리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웃긴 장면부터 뽑자면 당연 버즈의 세팅 오류로 진행된 스페인어 모드인 것 같아요. 이는 우디 일행이 조작을 잘못해서 느끼한 표정과 라틴 댄스 자세로 행동하고 제시만 보면 사랑 타령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어쩌다 장난감에 그런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지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신이에요. 또 하나 말해보자면 마음이 울컥하는 엔딩 장면입니다. 앤디가 보니에게 장난감들을 전해주며 하나하나 애정어린 설명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장난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노는 장면이 오버랩되는 신인데요. 토이스토리 1 때부터 보아온 사람으로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장면이었답니다. 특히 우디를 목마 태우고 노는 장면에서 어린 앤디와 청년이 된 앤디의 모습이 겹쳐지며 시리즈의 완성을 장식하는데요. 앤디가 장난감을 두고 떠나기 전 고마워 얘들아 라고 말하는 것. 정말 슬픔과 감동이 교차하는 이별의 전수인 장면이었습니다. Beautiful my girl My beautiful my girl and So beautiful my girl In the girl 비스트의 뷰티풀 This is my confession Drop that Oh listen to my heart 내 맘 들어봐봐 어떤 말로든 너를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내 스타일로 내 맘 들려줄게 Oh listen, listen, listen girl Nothing better than you 세상을 다 줘도 You, you, you, you 너와 바꾸지 못해 Hey baby girl 매일이 즐거워 사실 좀 두려워 누가 못해도 너 I want So beautiful my girl Oh oh girl You oh oh girl 시간이 지나도 My girl 네, 이렇게 동심찾기 두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토이스토리 전 시리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 좋아했던 영화여서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주행하시는 것을 진짜 추천해드릴게요. 토이스토리 시즌4는 그나마 최근에 개봉한 영화라 따로 소개드리지 않았는데요. 따뜻한 봄이 찾아온 만큼 포근한 색감과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토이스토리로 저희 동심 찾아보아요. 아 맞아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동심찾기 프로젝트가 금요일에도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을 두 번이나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그럼 저희는 금요일 날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임지연,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